하고픈 말 있어. 외로워 보이는 너, 날 닮은 네가 있어. 한 걸음씩 거리 좁혀. Why 꿈은 꿀수록 더 커다란 미로. I 두 눈을 맞추며 전하는 위로. 자자 헤맨 너는 나의 나이티. 나에게 전화로 글씨 비밀의 문을 열어. 너와 마주친 순간은 I'll start. I'm a new light 거야 new light. 내 앞에 빛나는 꿈 19 is you. 지금 이 순간이야 true. 시작이 new plan. 딱 하나뿐인 열쇠는 너에게 있는 걸. 그러니까 true. 지금 이 순간 19. 하지만 다시 또 일어서 그게 너지. 망설이지 않아도 돼. Why 꿈은 꿀수록 더 커다란 미로. I 눈빛만으로도 충분한 위로. 자자 헤맨 너는 나의 나이틴. 비밀의 문을 열어. 너와 마주친 순간은 I'll start. I'm a new light 거야 new light. 내 앞에 빛나는 꿈 19 is you. 지금 이 순간이야 true. 시작이 new plan. 딱 하나뿐인 열쇠는 너에게 있는 걸. 그러니까 true. 지금 이 순간 19. 떨려져 나의 19. 너의 19.